같은 일을 하지만 때가 다른 것이죠.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사과 10개를 먹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아무거나 먹는 방법, 맛 없는 것부터 먹는 방법, 또 맛 좋은 것부터 먹는 방법.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방법을 택하시겠어요? 저는요, 맛 좋은 사과부터 먹습니다. 그래야 항상 나머지 사과 중에서 가장 맛있는 것을 또 골라 먹을 수 있으니까요. 일도 그렇습니다. 가장 하고 싶은 일부터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언제나 나머지 일 중에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을 또 하게 되는 셈입니다. 혹시 여러분 하기 싫은 일에 매달려서 끙끙거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你吧。 공부 이외의 모든 것에 다 관심이 있다. 공부 이외의 것은 안 해본 것이 없다. 참것에 유해 모든 것이 집에 다 있다는 말을 듣고 사는데 좋은 말인가요? 서울 반포 2동 신반포 3차 아파트의 장재원 학생. 이렇게 좋은 말을 듣고서는 좋은 말인가요? 하고 물어보셨네요. 자, 첫 곡 들려드렸습니다. 영화 내 인생의 여인 중에서 엘자의 땅바바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5월 20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하고 광주학동의 세영 학생이 편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첫 곡을 소개해드린 장재원 학생이랑요, 서울 구로동의 강병용 학생, 그리고 이번에 세영 양이 저에게 일깨워주셨네요. 저희 방송 200일째 되는 날이라고요? 정말 몰랐어요. 근데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마치 뭐랄까 생일을 깜빡 잊고 있었는데 누가 이렇게 갑자기 꽃다발을 준다든지 그런 기분 있죠. 근데 저는 생일을 깜빡 잊은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드라마 같은 데서는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아마 그럴 때의 기분이 이렇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정화님, 미용님, 석인님, 형기님, 그 외에 하이트를 이용하는 자유인들과 듣고 싶습니다 하신 서울 강서구 공항동의 김선희 씨께 다음 곡 띄워드립니다. 만화영화 스노우맨 중에서 엘레인 페이지의 노래입니다. Walking in the Air. 엘레인 페이지가 부른 워킹 인디에어, 만화영화 스노우맨 중에 삽입된 곡이었습니다.

It's a small world. 디즈니랜드의 주제가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6년 전인 1937년, 월트 디즈니는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를 만들었습니다. 이 백설공주는 세계 최초의 장편 만화 영화로 기록되는데요. 당시 장편 영화 5편의 제작비에 해당되는 150만 달러라는 막대한 제작비가 투입됐었죠. 극영화의 상영에 앞서서 동시 상영으로 보여주는 게 고작이었던 만화영화의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83분짜리 작품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월트 디즈니는 3년 동안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기계를 직접 만들고 개량해 나가면서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예술성 있고 기술적으로도 뛰어난 걸작을 만들어냈습니다. 백설공주로 큰 성공을 거둔 디즈니는 그 후 4년 동안 야심적으로 두 작품을 준비합니다. 1940년에 선보인 피노키오와 만화 영화 사상 최초로 스테레오 사운드트랙이 부착된 판타지아죠. 잘 알려진 동화를 영화로 옮긴 피노키오에서는 다양한 카메라 워크를 선보여서 사실적인 영상을 보여줍니다. 비와 폭풍의 바다, 그리고 거대한 고래 장면에 사용됐던 특수효과는 정말 놀랄 만큼 사실적이어서 만화영화 팬들을 놀라게 했었죠. 이 피노키오는 또 디즈니 영화 중에서는 최초로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탄 영화이기도 합니다. 극영화를 능가하는 사실적인 화면, 뮤지컬, 아름다운 주제가, 이런 것들을 트레이드마크로 하는 디즈니 영화의 전통이 확립된 것이죠. 영화 피노키오 중에서 듣습니다. 주제가 When You Wish Upon a Star. 미국에서 디즈니 극장에 할 때요. 백설공주가 나오고 잠자는 숲속의 미녀가 나오고 신데렐라가 나오고 그 장면들이 겹쳐질 때 바로 이 곡이 흘러나오죠. 영화 피노키오, 만화 영화 피노키오의 주제가 When You Wish Upon a Star였습니다. 1941년에 만들어진 판타지아는 바하, 베토벤, 스트라빈스키 등 대가들의 음악에 맞춰서 미키마우스랑 공룡 그리고 디즈니 영화에 등장하는 동물들이 총 출연해서 보여주는 정말 경탄할 만한 무용극이라고 할 수 있죠. 당시에 명지휘자인 레오폴드 스토콥스키가 지휘하는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춰서 그 음악이 갖고 있는 이야기들을 만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판타지아로 만화 영화의 예술성과 오락성을 동시에 입증해 보인 디즈니는 그 뒤에도 활발한 작품 활동을 계속해 나갑니다. 아기사슴 밤비의 숲속 이야기를 그린 밤비, 날아다니는 분홍빛 코끼리 멈보, 이어서 강아지 이야기 레이디벅, 잠자는 숲속의 미녀 정글북,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이 영화들은 전 세계 어린이들을 매혹시켰을 뿐만 아니라 성인층에도 만화 영화 매니아를 만들어낼 정도였죠. 그런데 월트 디즈니가 정글북을 촬영하던 중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디즈니의 만화 영화 세계는 위축되고 말았죠. 월트 디즈니가 살아있던 시절에 디즈니사가 새롭게 흥미를 느낀 것이 합성 영화 부문입니다. 만화 영화 속의 인물들이 실사 인물과 어울려서 영화를 이끌어간다는 생각. 이것이야말로 정말 환상적인 것이었죠. 디즈니는 3인의 기사, 남부의 노래 등에서 애니메이션과 실사의 합성을 시도했는데요. 영화적으로 성공한 것은 줄리안 드레스에게 오스카 여우주연상을 안겨준 메리 포핀스가 처음입니다. 한이바람을 타고 런던의 한 마을로 날아온 마술사 메리 포핀스. 그녀는 은행가와 여성운동가로 활동하느라고 바쁜 뱅크스 시내에서 아이들의 가정교사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환상의 나라로 여행을 하죠.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 속의 세계로 여행을 하기도 하고 또 지붕 위에서 굴뚝 청소부들과 신나게 춤을 추기도 합니다. 디즈니 만화 세계와 사운드 오브 뮤직의 뮤지컬 세계가 하나로 뭉쳐져서 사람들을 동심의 세계로 이끌고 간 영화죠. 메리 포핀스 중에서 됐습니다. 춤춤 체리, 뉴 크리스티 민스트럴스의 노래입니다. 만화영화 An American Tale의 주제가 Somewhere Out There, 리나 론스테드, 제임스 잉글램이었습니다. 디즈니가 사망한 후에 디즈니사는 자회사 터치스톤사를 통해서 극영화 사업에 더 정성을 썼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때 한나 바베라 같은 애니메이션 전문학자와 디즈니 만화를 보고 자란 스필버그 같은 사람들이 이 디즈니의 아성에 도전을 합니다. 특히 극장용 만화영화에서 스필버그의 도전은 거세기만 했죠. 그는 1986년 만화영화 제작에 처음으로 손을 대는데요. 그 작품이 대히트를 기록한 An American Tale입니다.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생쥐 파이벨과 그 일가들이 겪게 되는 모험을 아주 재밌게 묘사한 이 영화는 디즈니의 전통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훈훈한 온정과 가족 중심의 사고, 그리고 어느 극영화보다도 아름다운 주제가, 이것들이 바로 그것이죠. 조금 전에 들으신 린다 론스테드와 제임스 잉글램이 부른 이 영화의 주제가 역시 그해의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수상했습니다. An American Tale의 감독은요, 돈 블루스인데 스필버그는 그와 함께 1988년에 또 한 편의 만화 영화를 만들죠. 대지진 때문에 부모를 잃은 아기 공룡들의 모험담, 공룡시대, The Land Before Time입니다. 거대한 육식공룡인 이빨공룡을 피해서 먹을 것과 가족들이 모여있는 안락한 곳을 찾아가는 초식공룡들의 새끼들. 그들은 처음에는 서로 다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서로 도와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공룡시대의 주제가 들어볼까요? If We Hold On Together, 다이아나 로스입니다. 다이애나 로스의 If We Hold On Together, 만화영화 공룡시대의 주제가였습니다. 디즈니사가 다시 만화영화에 손을 댄 것은 1990년이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현대적인 인어공주, 에어리얼이 탄생된 것이죠. 원래는 사랑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물거품이 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는 안데센의 인어공주가 이 현대적인 디즈니 제작팀에 의해서 당차고 적극적인 성격의 인어공주가 된 것입니다. 인어공주가 이전의 만화영화들과 다른 점은 컴퓨터 그래픽을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디즈니팀은 카메라의 움직임이나 사실적인 원근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이런 컴퓨터 그래픽 기법의 활용은 1992년에 만든 미녀와 야수에서 더욱 원숙해졌고요. 배경, 인물, 그리고 카메라의 움직임들, 이것들이 아주 정교해지죠. 특히 벨과 야수가 홀에서 춤을 추던 장면은 압권입니다. 카메라는 이 두 사람이 정겹게 춤추는 모습을 중간 샷 정도로 잡아내다가 갑자기 대형 크레인에 카메라를 올려놓은 것처럼 천정 위로 쭉 빠져나가면서 부감으로 촬영을 하죠. 뿐만 아닙니다. 야수가 벨이 있는 방으로 거칠게 들어오는 장면은요. 마치 스테디캠으로 촬영한 실사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주 박진감 있게 처리됩니다. 애니메이션 영화의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죠. 게다가 알란 맨킨과 하워드 애시먼 두 컴비의 음악은 최근 4년 동안 3번이나 아카데미 주제가상을 쓸다시피 하면서 디즈니의 전성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미녀와 야수 중에서 제임스 골웨이가 플루트로 연주한 뷰티 앤 더 비스트였습니다. 자, 한편 스필버그도 디즈니가 그랬던 것처럼 합성 영화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누가 로저 래빗을 모함했는가죠. 이 영화는 스필버그와 디즈니가 손을 잡고 만들었는데요. 그 정교한 애니메이션과 실사의 합성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었죠. 사실 메리 포핀스에서만 하더라도요. 합성 장면에서는 실사 부분이 색깔 톤이 튀거나 해상도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하지만 이 로저 래빗에서는 한 프레임에 많게는 6번이나 겹쳐서 작업을 합니다. 이런 정교한 합성 과정 덕분에 실사 부분과 애니메이션 부분이 별 차가 없는 획기적인 영상이 탄생한 것이죠. 만화 인물로 스타덤에 올라있는 토끼 로저 래빗. 그는 만화 인물인 제시카에게 홀딱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만화 속의 인물들을 제거해버리려는 세력이 로저 래빗을 뒤쫓고 또 탐정 밥 하스킨스까지 등장해서 이제 실사와 애니메이션은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치밀하게 손을 잡습니다. 겁에 질린 로저 래빗이 호스킨스의 팔과 자기 팔을 수갑으로 채울 때 이 둘이 벌이는 실갱이 장면은 정말 살아있는 사람 둘이 연기를 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재미있는 발상과 그를 뒷받침하는 정교한 테크닉. 이것들이 21세기 영화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죠. 정말 관객의 혼을 완전히 빼놓는 영화였습니다. 최근에 비디오로 출시된 킴 베신저와 가브리엘 번 그리고 요즘 주가를 올리고 있는 브래드 피트 주연의 쿨 월드는 진짜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진짜 남자와 관계를 맺어야 되는 만화 인물의 얘기입니다. 할리우드 그녀는 새로 구입한 오토바이를 타고 거리를 질주하다가 사고가 나서 만화 세계인 쿨월드의 경찰서에서 환생하게 되죠. 이제 만화 속의 인물이 된 할리우드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실제 살아있는 인간과 사랑을 나눠야 한다는 조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할리우드는 작가 가브리엘 번을 유혹하죠. 하지만 그들의 뒤를 쿨월드의 경찰인 브래드 피트가 쫓기 시작하면서 사건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 쿨월드는 항상 교훈적이고 아동 대상의 가족 영화였던 만화 영화가 합성 영화로 옮겨가면서 성인 영화를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이죠. 사람 좋은 아저씨 월트 디즈니가 만화 영화로 선보여서 인간의 상상력을 마음껏 펼 수 있게 한 것이라면요. 이제 합성 영화는 인간의 상상력을 가장 그럴듯하게 실현시키고 말 것 같습니다. 실제와 비실제 사이를 넘나드는 인간의 상상력. 이제 인간의 상상력은 컴퓨터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상상력의 한계까지 도전하고 있는 것 같네요. 쿨월드에 삽입된 데이빗 보이의 노래 됐습니다. Real Cool World. Real Cool World, 영화 Cool World에 삽입된 데이비 보이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만화 영화 얘기 여러분 좋으셨죠? 만화 영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음악도 좋고 만화 영화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요. 만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또 좋은 소식 하나가 들어와 있어요. 영화 사랑이라고 서울 해화동에 있는 영화 집단이 있는데요. 거기서 제2회 애니메이션 영화제를 개최한대요. 5월 30일까지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3시, 5시, 7시 30분에 뭐 우리나라 만화영화뿐만이 아니라요. 프랑스, 일본, 뭐 체코슬로바키아까지 호주 영화도 있네요. 아주 재미있는 만화영화들이 전부 상영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문의해 보십시오.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741번에 7432번, 741에 7432로 전화를 걸어서 문의하시면요. 한글 자막까지 있는 재미있는 만화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릴게요. 대전 중구 태평동의 이승수 씨께 영화 아메리칸 그래피티 중에서 Runaway, 네일 샤넌의 음성으로 들려드립니다. 영화 아메리칸 그래피티 중에서 런어웨이, 네일 샤넌이었습니다. 오늘 만화 영화 얘기를 쭉 하니까요. 굉장히 만화가 보고 싶어지는 거 있죠. 근데 제가 어제 사실 만화책을 잔뜩 빌려가지고 집에다가 숨겨놨거든요. 아직까지 만화를 보면 어머니께 혼이 나는 입장이지만 이렇게 야단을 맞아가면서 만화를 몰래 보는 게 더 맛이 있는 거 있죠. 지금 집에 들어가서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